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잘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돈이 좀 더 벌려지게 되고 내가 조금 더 큰 집을 사게 되고 뭔가 은행에 내 돈이 더 많아지게 되고 내가 더 비싼 걸 먹게 되고 그런 걸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잘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걸 먹는다고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준다고 꼭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몸이 아프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 된다라고 말할 것인가? 잘 되고 있을 때 또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음에도 아 지금 난 잘 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아 당신 정말 잘 되네요. 아, 사업이 잘 되고 있네요. 건강하네요. 돈도 많이 버네요. 그런데 아, 사실 저는 요즘 잘 안 돼요. 제가 하나님과 요새 교제 못하고 있어요. 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군가가 아 요새 계속 아프신데요? 계속 요새 힘든 일이 많으신데요? 아 월급도 계속 준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요즘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나와 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 학년 학기를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달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요. 봄이 들어서 여전히 추운 날도 있었지만 또 이 봄에 한 달을 지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누가에 따른 복음. 그것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에 의해서 누가가 바라본 복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누가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 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누가 복음을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아마 올해 올 한 해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내년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축하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또 학년에 올라가서 축하를 드렸었는데 우리 또 축하드리지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셀더님께서 이제 또 학교 입학하셨는데 또 우리 교회와 또 사랑의 선교가 또 공책사라고 예, 학생들 간식 한, 사탕 한번 사시라고 우리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소망셀더님 나오십시오. 우리 스프링 피크닉, 우리 봄 소풍 갈 건데요. 4월 29일이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소풍장 가지 않고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갈 겁니다.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봄 소풍이니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느긋하게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맞죠? 예. 그렇게 우리가 봄소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Prologue, Luke chapter 1, verse 1 to 4.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작은 제목을 붙인다면 머릿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게 되면 책 앞에 항상 머릿말이라고 있습니다. 머리말은 뭐 누구한테 감사한다, 나는 이 책을 왜 썼다, 뭐 그런 내용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안에서는 1장의 4절까지가 이 머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미가서 말씀도 그렇고 이번엔 누가복음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갈 거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나온 우리 교단의 사도적인 연구 성경 Apostolic Story Bible에 따라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주석도 붙이고 설명도 하고 많은 작업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에 설명을 붙인 성경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우리 교단에서 나온 사도적인 연구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나가고 또 제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더 다른 내용도 좀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같이 그렇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활과 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역동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Those things which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What is that?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가 지금 말할 때 그 일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가 또 설명을 합니다.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는 오늘 제가 조금 뒤에 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요. 이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두 권을 기록을 남겼는데요. 첫 번째 책이 우리가 말하는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권을 묶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책으로 치자면 시리즈입니다. 1권, 2권의 시리즈라는 거죠.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다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He explained Acts chapter 1 verse 1.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each.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라고 누가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말합니다. 근데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뭐 누가복음까지 치면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기록을 남긴 것이 어디 성경에 네 권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있겠죠. 작은 회당과 모임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설교문처럼 쓰고 남기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온전히 남겨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늦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보다 먼저 기록해 놓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기록한 사람들 걸 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참고하게 되면 아, 이거 우리가 늘 설교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빼먹었구나. 참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기록하게 되면 앞에 빠진 것 혹은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이 누가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처음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죠. 그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누가가 from Luke to Theophilus,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 is the most excellent Theophilus? 데오빌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앞에 most excellent라고 붙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각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이 표현은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붙이냐면요. 왕, 총독,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최고위 권력층에게만 붙였던 표현입니다. 어디 뭐 관공서의 간부나 뭐 군인 좀 이렇게 계급이 중간쯤 된다고 이 표현 붙이지 않고요. 뭐 최고 사령관의 장군이나 아니면 뭐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이렇게 아주 높은 최고 고위층에게만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기록을 찾아봤지만요. 데오빌로가 확실히 누구다라는 기록은 없고 많은 가설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를 각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 당시 로마의 최고위층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각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절대로 그 사람의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설마 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각하를 붙이려면 로마의 최고위층인데 로마의 최고위층은 누구죠? 당연히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은 누굴 섬깁니까?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The meaning of Teobilo is this, friends of God or be loved by God or loving God.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혹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최고위층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으면 이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요. 그래서 추측할 때 절대로 이것은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일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최고위층이었다면. 그래서 아마 별명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당신을 데오빌로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찾다 보니까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사촌. 황제 사촌이니까 얼마나 최고 그 귀족입니까? 근데 로마 황제의 사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실제 로마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서 가족들이 전부 다 막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유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로마 황제의 사촌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가 데오빌로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분명 사실은 이게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We want to know who is the most excellent Theophilus. So first, we need to learn about Luke.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가에 대해서 알면 역으로 그가 이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왜 그를 데오빌로라고 부르게 되었을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Colossians chapter 4 verse 14 and 2 Timothy chapter 4 verse 11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에 누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골로새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골로새서를 누가 썼죠? Who had written the Colossians? The Saint Paul.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누굽니까? Who is me?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사랑한다 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넌 내 아들이야 라고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같이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그런데 누가를 향해서도 정말 난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physician, 그러니까 doctor, 그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돈이 많아서 사랑했을까요? 의사로서 기술이 좋아서 사랑했을까요? 아니겠죠.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했겠죠. Why the Paul loved him if he had rich or if he had good technique? No, he loved so much his God. So Paul also loved him.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누가에 대한 몇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Look, he is not Jewish.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His hometown is Antioch and Greek person, not Jewish. 안디옥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 뭘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모든 것은 전부 다 유대인이 기록했는데 오직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 중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아,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듯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뭔가 다른 모습들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누가는 안디옥 출신입니다. 자, 안디옥 하면 한 두 개, 세 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안디옥. 안디옥 하면 이 사람 이름 나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름이면 누구죠? 신라. 아무런 뭐 있겠지만요. 아마 추측할 때 신라도 안디옥 교회 성도였겠죠. 네. 자, 안디옥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름. When you heard Antioch, we remembered on the man. And his name is... 우리가 안디옥 하면 이 사람을 먼저 기억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The first letter is maybe B. First letter is B. Maybe B. 바나바. 바나바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바나바죠. 물론 그때는 목사라는 개념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그 조카. 아니, 그 조카보다 더 중요한 사람 있죠. 아, 그 바나사에서 사도가 오니까 사울을 데려와서 바울 하지 않습니까? 바울. 바나바 called the Saul, the Paul. So make him his assistant pastor in Antioch Church.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하였다. 이 사람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모든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겼죠. 자, 그 다음 안디옥 교회 하면 이 말이 또 나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And we also remembered one word related to Antioch Church. 어떤 단어죠? 안디옥 교회 하면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First letter is a C. The second is H. 아닙니다. 아닙니다. C, H. Last letter is N. 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죠. Christian.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안디옥 출신이었고 헬라인으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가 뭐 목사나 전도사님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였죠. 그러면 누가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을까요? At that time, the Luke called it Christian. 그 당시에 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겠지요. 사람들은 누가를 바라보면서 저 의사는 그리스도인이야. 사람들이 누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 이 정도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니 성경을 기록하며 남기고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게다가 안디옥 출신이었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된 것을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받았냐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가 정말 대단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특별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척함도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끼리는 똘똘 뭉치지만 유대인 아니면 이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유대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누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We can surely say he was Christian. 자,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해결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불러야 될 때 아주 많은 요소와 모습도 또 부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라볼 때 이러면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를 때 그 사람 안에서 그 모습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난한 자 옆에서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가카. 가카. 그래서 데오빌로는 절대로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면서 최고위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을 가지면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측해봐도 이름은 될 수 없는 거죠. 자, 로마 시대 때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 로마 시대 때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었냐면 이게 Roman Emperor, they have the greetings. Is this? But like that, one person said, "Our emperor." The other one said, "Is God." That is greeting at that time. 로마 시대 인사가 뭐였었냐면, 우리 황제는 그러면 신이십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만이 신입니다. 그게 인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젠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이렇게 개선문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신이 신, 우리 황제 누구누구께서 언제 만드셨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고대 글자로. 그러니까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각하라고 불릴 만큼의 이 최고위층이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렸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려고 한다면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그 위험부담이 뭐죠? 자기 목숨. 자기 목숨뿐입니까? 온 가족의 목숨. 그러면 목숨뿐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나의 재산과 나의 돈과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들이 전부 다 달려있는데 카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불렸단 말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었고 그는 분명히 추측해 볼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Who is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So I can said the most excellent Theophilus, he also Christian. 그러므로 데오빌로 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자신의 본명을 밝힐 수 없는 겁니다. 왜? 본명이 기록으로 남게 되면 죽겠지요. 그래서 그는 데오빌로라고 불렸겠지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워낙 오래전이라서 정말 그가 누구였는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강력한 추측 중에 하나는 황제의 사촌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다 이렇게 죽임당했던 그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그만큼 높았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우리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총독이나 뭐 왕쯤 어떤 분봉왕 정도 되어야 각하라고 불릴 수 있었으니까 최소한 이 사람의 권력은 한 도시의 책임자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각하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1번 뭐 장교 이런 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가 He called it friend of God. He called it be loved by God while loving God.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누가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신분이라서 귀족이라서 아니죠. 그런 게 중요합니까? 누가가 바라볼 때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나를 의사 선생, 의사 양반, 당신은 그리스도니야 라고 불렸는데 각하는 그리스도니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 이 각하는 의사인 나보다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일개 의사가 예수를 믿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개 의사가 예수를 믿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 의사가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죠. 그런데 각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모든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는 가명 혹은 별명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이미 배운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각하 당신이 정말 생명을 걸었지만 생명을 건 가치가 있습니다. 각하께서 생명을 거셨지만 당신의 모든 걸 걸었지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배우신 일들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누가가 이 긴 성경 말씀을 그 사람을 위해 썼단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사도행전도 그 사람에게 썼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에게 썼냐 말입니다. 분명한 건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정치나 어떤 권력으로 정말 대단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He loved God.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순서대로 썼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역사겠죠. 역사적으로.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 복음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참 죄송하지만 유대인의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힌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천명이라고 하죠. 예, 아닙니다. 절대로 5천명 아니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나쁜 점입니다. 목사님 틀렸는데요. 성경에 5천명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 나쁜 놈들인데요. 이놈들이 유대인들은 사람 계산할 때 여자 계산 안 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같았으면 한대 두드리 맞았을 텐데 여자와 어린 나이는 숫자에 안 넣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5천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 만 명 이상이 먹었다고 계산합니다. 왜?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많거든요. 예수님 말씀드릴 때 여자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는 안 친단 말입니다. 이거. 미애 막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이게 유대인의 안 좋은 점인데 자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기록들이 막 쏟아집니다. 누가복음에. 왜? 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막 기록을 남긴단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여인들의,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뛰어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 의사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This is the point of view. Worldwide view. 그것이 바로 관점과 시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책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답니다. 근데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이고 뭐 어쩌겠어 뭐 똥 밟았지 그렇게 담담하게 넘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아무리 커도 괜찮답니다.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아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5명이 실제로 죽는다고 하고요. 스트레스가 클 때도 아이 뭐 어쩌겠어 뭐 똥 밟았는데 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아주 클 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안 힘들어도 힘들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관점이죠. 시선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의사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He was Gentile but Christians and also doctor. So this point of view had written the book of the Luke and Acts. So this is important the point of the book of Luke. 자, 이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배우신 일들. 아마 그것은 이것이겠죠. Jesus Christ Gospel or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아마 데오빌로가 배웠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누가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데오빌로가 듣고 배운 다음에 뜻을 정했겠죠. 신은 황제가 아니고 참 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다. 아마 그렇게 믿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마 데오빌로는 그것을 들은 뒤에 마음의 뜻을 정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액트 챕터 1 버스 1.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지요? 예. 북 오브 루크. Luke called him most excellent Theophilus. But Book of Acts, he called him O Theophilus. Something changed. 이 뭐가 바뀐 거죠? 분명한 사실은 데오빌로는 누가 복음을 받을 당시에도 하나님의 친구였고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가 달라졌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는 각하로서 누가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당신은 각하로서의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일개 의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복음을 다 읽은 뒤에 데오빌로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이제 이 변화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은 더 이상 당신과 나의 관계가 각 대단한 각하와 일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됐단 말입니다. 형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의사가 각하 일도 형제 합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 미친 겁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누가 그를 데오빌로님이라 그냥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데오빌로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예, 당신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각하라 부르지 말고 나를 형제로 대하라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님 그도 신분의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러나 영어로 보면 그냥 데오빌로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관계가 They became the brother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그냥 형제가 된 것이죠. 대단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아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중요한 인물은 데오빌로와 누가였습니다. 여전히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 그 당시에 아주 최고위층 귀족이었고 분명 아주 대단했던 사람일 겁니다. 왜? 성경에서 각하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이 몇 명 안 나오거든요.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들이 추측해 볼 때 황제의 사촌,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들켜서 이렇게 죽게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죠. 워낙 오래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데오빌로는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한 번 더 들었죠. 왜? 이미 배웠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을 각하지만 당신 삶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했죠. 그러나 그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누가는 그에게 격려하고 어쩌면 힘을 더 부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전했고 이제 누가 안에 확신이 찼죠. 그것이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를 데오빌로님이라고 부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죠? 아마 데오빌로 안에 일어난 변화는 그거겠죠. 그들의 자신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는 이제 남들로부터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겠죠. 그의 삶의 아주 고귀하고 뛰어난 모습이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대단한 각하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걸었죠. 그런데 그 안에 위태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그는 형제 데오빌로가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설령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괜찮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더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각하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죠? 누가 내 형제와 자매냐고. 어떤 사람이 형제와 자매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이 사람은 마음으로 정말 결단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를 형제 데오빌로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의 머리말 안에서 아주 믿음의 위대한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였던 누가이고 두 번째는 데오빌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어나가실 때는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친구이지만 나의 지위를 빼앗기면, 내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되면, 내 가족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시고 자라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네.